럭비공을 땅에 튕기면 그 공은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알 수 없죠. 그럼 무태 올라온 개구리는 어떤 방향으로 점프할까요? 그것 역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아버지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일 때 그 아버지의 유명세에 눌린 딸이 어떤 식으로 아버지의 명성을 거역할지 그것 역시 알 수 없습니다. 쿠바 카스트로 수상의 딸이 미국으로 망명해서 아버지를 험담했고요. 대통령 재직 시 레이건 대통령의 딸도 아버지를 그렇게 매도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딸 기우리아나 파바로티가 무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26살인데요. 하나는 성악 공부는 안 하고 무희가 된 것도 마땅찮은데 그것도 디스코텍에서 배꼽춤을 추는 무희라 아버지가 아주 분개하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카스트로도 그렇고 레이건도 그렇고 파바로티도 그렇고 딸이 보기에는 아버지의 명성이 실제 아버지와는 다르게 어처구니 없이 왜곡돼 부풀려져 있을 때 그때 이런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Diventare un altro, ma due occhi che ti guardano così vicini e fermi, scordare le parole, confonderò i pensieri. Così diventa tutto piccolo, anche le notti là in America. Ti volti e vedi la tua vita come la scia d'un'elica. Ma sì, è la vita che finisce, ma lui non ci pensò poi tanto, anzi ci sentiva già felice e ricominciò il suo canto. Te voglio bene assai, ma tanto, tanto bene stai, è una catena ormai che scioglie il sangue di te. 영화 그대 안의 블루 중에서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까루소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공과대학에 다니시는 윤정 씨, 영혼의 울림이 들리는 노래. 윤정 씨가 신청하신 곡은 아니라도 이 곡도 그렇지 않으세요? 아마 군대에 계신 그 친구분도 충분히 윤정 씨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한 통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주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 이것은 바로 경기도 부천 소사구에서 김승현 씨가 보내신 건데 친구에게 주려고 작년에 썼던 카드였는데 그 친구에게 주지 못했고 단 그 친구 김지수라는 친구가 FM 영화 음악을 매일 밥 먹듯 듣는다고 하길래 여기다 보냅니다 하면서 카드 내용을 소개해달라고 하셨네요. 지수야 가끔 너의 이야기가 나의 머리에 접수가 안 될 때도 있지만 너와 영화 얘기를 할 때면 새로운 기분이어서 매우 좋다. 이젠 어떠한 주제로 애들과 토론하는 일이 거의 없어서이기도 하겠지. 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와 술을 마셔가며 영화 이야기 아니면 다른 이야기라도 계속해서 나누고 싶구나 하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제게 대신 보내주셨어요. 지수 씨 잘 들으셨죠? 자, 오늘 저희 FM 영화음악도요. 한 분을 모셔서 영화 얘기와 그 밖에 여러 가지 사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요? 자, 이것은요. 오늘 하루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매주 이 시간에 격주로 한 분을 모셔서 그분이 가장 살아오면서 가장 좋게 보았던 영화 다섯 편씩을 가지고 얘기를 같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5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초대 손님 외에도 여러분께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요. 한 달에 두 주는 나머지 두 주는 여러분이 뽑으신 베스트 5를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FM 영화음악 앞으로 여러분의 베스트 5를 뽑아주세요. 대신 그냥 이거 이거 이거다 이렇게만 적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의 어떤 점이 좋았고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작품의 평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주소 알려드릴게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이고요. 하이틀로도 물론 받습니다. 자, 잠시 후에 손님 한 분 모시죠. 너의 첫 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우리 영화 음악이면 뭐든지 좋다고 하셨죠? 하이텔의 이강근 씨, 장세현 씨 잘 들으셨습니까? 이번 대종상 시상식에서 신인 감독상과 신인 여자 배우상을 받은 영화죠. 두 여자 이야기의 테마 음악, 작은 별 가족의 강인구 씨의 음악이었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4월 6일자 어느 신문 기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새봄 들어 역량 있는 신인 감독들이 대거 등장, 침체에 빠진 영화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미 작품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감독은 이정국. 올해 백상예술대상에서 데뷔작인 부활의 노래로 신인 감독상을 수상한 그는 지난 2일 두 여자 이야기로 대종상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신인 감독상을 비롯해서 모두 6개 부문을 휩쓸어 화려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부활의 노래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작품. 이 때문에 그는 운동권 영화인으로 낙인 찍혀 힘든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2탄으로 발표한 전형적인 멜로물 영화 두 여자 이야기로 대종상을 석권, 그에 대한 편견을 씻고 영화감독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 자, 이 감독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글쎄요. 제가 두 번째 작품으로서는 너무 과분한 상을 받아가지고 네. 제 자신도 상당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부활의 노래라는 그 영화의 이미지가 아주 강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 학교 다닐 때 그 영화 한번 보려고 정말 학생들 너무 노력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전경이 들어와서 막는다, 영화 상영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실랑이를 벌였었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글쎄,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운동권 영화라고 하고 저를 네. 운동권 학생으로 봤는데 네. 실은 저는 대학 다니면서 한 번도 돌을 던져본 적이 없거든요. 모든 것을 영화로 하겠다, 영화로 보여주겠다. 예. 그래가지고 어떤 네. 그런 관점에서 만든 영화인데 네. 그게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강하게 와닿았던 말이죠. 예. 그런데 뭐 물론 자신이 행동으로는 안 하더라도 어떤 생각이라든지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이 그 영화에 담겨 있었습니까? 물론 이제 저는 네. 대신 돌 대신 이제 저는 영화로서 네. 모든 것을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영화인으로서는 당연한 어떤 영화였죠. 그렇죠. 모두 돌 던지면 안 되죠. 돌이 남아나지 않겠죠. 자, 두 여자 얘기 좀 해보죠. 이 두 여자 이야기. 맨 처음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두 번째 작품을 첫 번째 작품과 전혀 다른 작품을 하게 되셨어요? 글쎄요. 지금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요? 둘 다 제 고향 이야기거든요. 네. 저는 이번 영화는 전남 보성이라는 제 고향 이야기고 광주는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제 이후 고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한국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영화로서도 어떤 공통점이 있죠. 네. 제가 어느 자료를 읽어보니까 서정적인 리얼리즘을 두 여자 이야기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다 하는데 제가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어떤 겁니까? 그래서 제 어릴 때 제가 시골에서 자라오면서 느꼈던 네. 어떤 시골의 풍경들 그리고 어머니들의 정서들 예.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예. 그러면서도 아름답게 예.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이 감독님께서 뽑으신 영화 베스트 5도 어떤 그런 맥락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아 이번에 네. 그 다섯 개 뽑은 것 중에서요? 네. 그 영화들은 일반 대중들이 많이 볼 수 있었던 영화 중에 제가 다섯 개를 뽑았거든요. 예,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 뽑은 영화는? 네, 첫 번째는 제가 가장 뛰어난 영화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의 대부입니다. 대부요? 예. 1, 2, 3편 모든가요? 아니면? 그 중에서 2편을 제일 저는 뛰어난 예. 작품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요? 일단은 그 작품성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그 주인공의 어떤 이미지가 가장 강렬하게 나타난 네.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특별히 대부와 관련된 어떤 그 얘기거리가 있어요? 있습니까? 이 감독님께? 그래서 뭐 특별한 얘기거리는 없고 그 작품 저는 개인적으로 네. 코폴라 작품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어요. 공부하는 과정에서요. 예. 특히 70년대 코폴라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전성기 때 만든 작품들이기 때문에 가장 그 분석하기 좋은 영화였거든요. 제가 네. 영화 공부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모든 영화의 미학들이 총체적으로 담긴 작품이 아닌가. 그 중에서도 데이브 2가 예. 그런 측면이 가장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작품 제가 선호했죠.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화 미학이 총체적으로 담겼다 한다면? 그것은 연기라든가 예. 카메라 워킹, 예. 음악, 예. 그리고 어떤 뭐 조명이라든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완벽성을 보인다는 거죠. 특히 예. 또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작품. 아. 사실 대부 1, 2, 3가 대부분 관객들한테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작품적인 측면에서도 평론가들한테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대부를 보시고 작품을 직접 만드실 때, 연출하실 때 어떤 뭐 차용한다고 할까요? 그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뭐 예. 대부도 무식적으로 저는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는 예. 아 이것을 이렇게 응용했다. 그런 건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은 아. 저는 영화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영화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장점들을 저는 뽑아오는 스타일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음악 듣고 그리고 또 얘기 계속하죠. 대부 1, 2, 3편을 통틀어서 이 곡이 흘렀었죠. Godfather Waltz입니다. 대부 중에서 Godfather Waltz. 아, 제 수첩을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꽤 되네요. 가문성 씨, 전세용 씨, 전북 1위 신동의 이진아 씨, 그리고 하이텔의 이한웅 씨 신청해 주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자, 이 감독님, 이정국 감독님, 제가 겉보기를 보니까요, 지금 오늘 날씨에도 걸맞게 노란 셔츠를 입고 나오셨는데, 참 뭐랄까요, 그 사복고시 준비한 학생 같다고나 할까요? 실례지만 연세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아직 연세라고 하기는 쑥스럽고요. 네. 지금 만 오른 나이로 37입니다. 예. 37. 결혼하셨죠? 아직 못했습니다. 와, 제가 지금 갑자기 그 촉각이 딱 곤두서고 있습니다. 관심이 막 가고 있는데요. 아니, 왜 지금까지 결혼 못하셨어요? 안 하셨나요? 아니, 안 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영화를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미리 결혼을 하면은 내가 좀 구속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또 아직은 임자를 못 만났고 네. 뭐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뭐 영화와 결혼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영화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어떤 겁니까? 그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물론 저는 이제 영화를 전공했으니까 당연히 네. 영화에 대한 꿈을 꾸고 미리 그 대학에 들어갔겠죠. 네. 물론 대학에 들어간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영화 공부를, 영화를 전공을 하게 된 동기가. 고등학교 때 이소룡 영화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이소룡 영화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보고 별명으로 이대룡이라고 할 정도로 이소룡 흉내를 그렇게 잘 냈거든요. 이대룡이요? 예, 이소룡보다 더 큰 대룡이다. 해가지고 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태권도 선수였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영화에 대한 관심을 최초로 갖게 됐죠. 예. 그러다가 아, 나는 역시 그렇게 자생인 건 아니니까 감독을 하자. 배우를 통제할 수 있는 감독이 되겠다 해가지고 네. 감독이 꿈을 갖고 인문영화과에 진학을 했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연극 영화과 계속 영화 공부를 하시고 영화에 대해서 꿈을 키우시면서 어느 감독이 그 마음이 가든가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영화 감독이라고 한다면? 예, 물론 이제 제가 초기부터 공부할 때마다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게 됐는데, 지금 와서는 어느 한 특정한 감독을 놓고 존경한다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대부분의 감독을, 위대한 감독들을 하나의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세계 영화 역사상 가장 뛰어나다고 보는 감독은 구로사와 아키라, 예. 일본의, 그리고 프란시스 코폴라, 뭐 그 마지막 황제를 만든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뭐 미국의 마틴 스콜세시, 코미디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네. 우디 앨런 등등입니다. 네. 뭐 정말 다양한 연출 솜씨를 가진 감독들을 뽑아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감독님의 베스트 5 중에서 두 번째 영화는 뭔가요? 밀로스 포만의 떡국이 둥지로 날아간 새입니다. 네. 자, 이 영화의 어떤 점들이 그렇게 좋았나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제가 가장 많이 분석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 특히 시나리오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인물 묘사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영화를 많이 보고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이 작품은 현대 미국의 어떤 병폐를 또 우화적으로 그린, 정신병을 모델해서 우화적으로 그린 작품으로서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제가 네. 이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네. 거의 잭 니콜슨의 연기도 아주 뛰어났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잭 니콜슨 뿐만 아니라 그 조연 배우들 모두가 뛰어났죠. 네. 그때 아카데미상도 5개 부문을 수상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 안 얘기만 말고요, 영화 바깥의 얘기도 좀 해주세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혹시 그 당시 좋아하던 여자분이랑 같이 보거나 그런 거 없어요? 글쎄요, 뭐 그런 기억은 없고요.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밀러스 포만에 대한 그 인상이 참 좋거든요. 네. 그분은 이제 체코 사람인데 네. 헐리우드에 들어가서 성공한 유럽 사람의 소수의 유럽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 사람의 어떤 연출에 가장 큰 어떤 포인트는 항상 영화 속에 코미디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가 또 좀 심각한 듯한 영화조차도 모든 게 코미디적인 분위기가 진행이 돼요. 이 사람의 첫 작품부터 해서 최근에 뭐 아마데우스라든가 뭐 그런 작품까지 봐도 굉장히 재밌는 영화거든요. 네. 자, 이 저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를 보면서 이 음악이 참 사실 듣기가 싫었어요. 간호사가 음악을 틀어놓고 그 병자들을 치료한다고나 할까요? 그러는데 네. 사실은 부드러운 음악인데 그 간호사가 얼마나 밉든지 바로 만토바니 악단이 연주하는 샤메인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중에서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샤메인이었습니다. 이 감독님께서 그 밀로스 포만이 특히 가지고 있는 그 영화 속의 유머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감독님의 양력을 지금 쭉 보니까 단편 영화, 코미디 영화로 수상 경력이 꽤 되시네요. 백일몽도 그렇고요. 또 한여름낮의 꿈이고 또 청소년 영화제 특별상, 프랑스 문화원, 뉴시네마상, 둘 다 코미디였죠? 네, 그렇죠. 예, 어떤? 근데 저는 코미디라는 것은, 코미디라는 장르가 있지만은 어떤 일반적인 리얼즘 스타일일지라도 거기 코미디는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두 여자 이야기도 사람들 언뜻 들을 때는 뭐 서정적 리얼리즘 하니까 좀 딱딱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웃을 수 있는 부분들 많거든요. 실제로 시사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웃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서 이제 한 인물을 통해서 재미있는 어떤 개그적인 그런 부분들 많이 넣었거든요. 네. 물론 그 억지로 넣은 것은 아니고 그 상황 자체가 재미있을 수 있는, 뭐 인생 자체가 사실 희노애락이 담겨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슬픈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고 화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그런 측면은 모든 것을 어떻게 담는다는데, 예, 항상 저는 영화에서 만들 때 좀 주안점 두거든요. 그렇군요. 이 두 여자 이야기의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 영화는 한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한 남자가 이제 두 아내를 거느리고 사는 거죠. 첫째 아내가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아내가 들어와요. 네. 첫째 아내는 김설아 씨가 맡았고, 예, 둘째 아내는 윤유선 씨가 맡아서 했죠. 씨. 그래가지고 겪는 그 사람들의 서로 사랑과 서로 질투, 싸움, 그리고 다시 화해,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남편 간의 관계, 또 그 두 여자 또 그 아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다룬 이야기죠. 언뜻 보면 페미니즘적인 시각도 들어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그런 어떤 관점을 갖고 만들진 않았지만은, 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여성들의 이야기니까 특히 한국 여성들의 정서와 한이 담겨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감독님이 뽑으신 베스트 5 중에서 세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예, 세 번째 영화는 우리 한국에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세계 영화 역사상 가장 최고의 작품을 꼽는 영화입니다. 구로사와 아키라의, 네, 7인의 사무라이입니다. 7인의 사무라이요. 예. 황야의 7인이라고 율브린더가 주연한 미국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예, 그렇죠. 그것은 원래 구로사와 아키라는 어떤 미국 영화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는 그것보다 더 잘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미국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감독이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7인의 사무라이는 존 포드의 황야의 무법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어 원어로 마이 달링 클레멘타인. 네. 그 작품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와서 이렇게 7인 사무라이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신화를 가지고 다시 미국판으로 존 스타데스 감독이 황야의 7인으로 만들었었죠. 그렇죠. 자, 그로저와 아키라 감독론도 좀 있으면 그 이 감독님의 그 저서로 출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감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좀 다음 주 정도는 그 그로저와 아키라라는 책이 이제 제 관점에서 쓴 그로저와 전 작품에 대한 분석하는 책이 나올 텐데, 구로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영화 공부할 초기부터 이렇게 분석이었던 감독인데, 제가 구로자에 대한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구로자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너무나 그 사람에 빠져있다 보니까 어느 날 꿈을 꾸게 됐어요. 꿈이요? 예. 구로자가 덩치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187에다가 뭐 몸무게가 뭐 100kg 가까이 나갈 정도로. 꿈에 이렇게 항상 그 사람은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나는데 꿈에 실제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그 지휘봉을 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뺏어가지고 도망갔어요. 어머. 그랬더니 이상하게 그걸 제 국민학교 때 공부를 아주 잘했던 친구 하나가 쫓아와서 그걸 빨리 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안 돌려주려고 막 도망다녔어요. 예. 그러다 하도 친구가 그러니까 다시 어쩔 수 없이 구로사 학교한테 그 지휘봉을 돌려줬던 그 생각이 나요. 아유, 그걸 돌려주지 말아야 되는 건데. 글쎄요. 근데 아마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 구르사야말로, 네, 책의 최고의 감독이다 하면서, 네, 내가 이 사람을 극복하면 세계 최고의 감독이 될 수 있다는, 네,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꿈을 꿨던, 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 해석으로 한다면 그걸 돌려주지 않으면 이정국 감독님이 바로 그 자리에 올라서시는 게 되는 건데, 아유, 아무래도 그래서 나중에 다시 꿈을 꾸게 되면 아마 다시 돌려받는 꿈을 꾸게 될지도 모르겠죠. 네, 정말 재밌네요. 자, 그리고 7인의 사무라이 들었고요. 네 번째 영화는 어떤 건가요? 예, 네 번째는 집시의 시간입니다. 집시의 시간이요. 예. 에밀 쿠스트리차 감독의. 예, 예. 예, 집시의 시간 아마 그 사람의 세 번째 영화가 될 거예요. 몇 편은 만들지 않았어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고, 네. 그 작품에서는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뭐 시나리오나 그런 것은 저는 좀 불만이었지만은 음악에서 저는 엄청나게 거기에 좀 네. 빠졌어요. 음악이요. 거기서 나온 그 집시들 그 토속적인 리듬들. 네. 이제 그게 좀 빠졌고, 그 이전에 만든 그 아빠는 출장중도 좋게 봤지만은 특히 이 작품에서 어떤 환상적인 이미지로 나오는 어떤 화면과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그 집시들의 그 토속적인 리듬들. 네. 그건 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음악만 가지고 이 영화를 뽑은 건 아니시겠지만 이 영화에서 그 음악을 그렇게 환상적인 화면과 어우러지게 만든 감독의 역량은 무시할 수 없겠죠. 그 음악 들어보시죠. 집시의 시간 중에서 에델라시입니다. 유고의 영화인 콤비죠. 에멜 쿠스트리차 감독, 음악가 고란 브레고비치. 고란 브레고비치의 음악으로 들으신 영화 집시의 시간 중에서 에델레즈였습니다. 하이텔의 황철희 씨, 김도현 씨, 그리고 경기도 광명 철산 산동에서 이지영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이었네요. 자, 지금 FM 영화음악 대종상 영화제에서 신인 감독상을 수상하신 두 여자 이야기의 이정국 감독님의 영화 베스트 5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 감독님, 그 영화를 만들 때요. 저 참 그 영화 감독이나 영화인을 만나면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영화를 만드는지, 영화란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인 컴플렉스에서 출발했다고 보거든요. 영화를, 그 영화를 하게 된 네. 동기가. 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저는 굉장히 목소리가 지금도 뭐 들리다시피 이렇게 좀 허스키에다가 네. 굉장히 목소리가 안 좋았어요. 특히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네. 친구들이 어떤 불러도 대답을 못해요. 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제 출석 부를 때는 대답을 한 번도 못했어요. 네. 친구들 옆에서 대리대답할 정도로 이 목소리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말로 뭘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뭘로서 나는 내 생각을 딴 사람들 전해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소룡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영화에 대한 매력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이 영상 매체를 이용해서 나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시키자. 어떤 예술 매체 중에서도 영화만이 가장 자막만 하나 넣으면 어느 세계든지 내 어떤 생각이 갈 수 있지 않는가. 그게 이제 제가 영화를 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서 사상을 그렇죠. 전파시키겠다. 예. 와, 엄청나네요. 예. 그런데 자, 이 두 여자 이야기에서부터 꼽히기 시작했다고 하나요? 아니면 첫 번째 작품, 제 생각에서는 첫 번째 작품 부활의 노래에서부터 저는 그 이 감독님의 생각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여자 이야기 언제쯤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언제 개봉하죠? 예, 이번 4월 말경에 예. 단상사에서 개봉합니다. 이번 4월 말이요. 4월 말 예. 얼마 16일 아니면 23일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촬영할 때요. 두 여자 이야기 예. 촬영할 때 무슨 뭐 얘기거리 같은 거 없었나요? 그래서 제 고향에서 찍었기 때문에 제 고향 사람도 돈을 많이 받았고 실제 그 제 고향에서 어릴 때 제가 네. 같이 알았던 그 고향 분들이 출연하시고 특히 이 영화의 첫 장면이 네. 엄청나게 넓은 그 제 조성피냐가 펼쳐지거든요. 네. 누렇게 이건 황금들판이죠. 네. 그게 바로 우리 논이에요. 뭐? 제 이 감독님 제 논이에요. 실제 제 부모님이 거기 살고 계시거든요. 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넓은 평야가 다 니네 거냐 그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카메라 바로 앞에 보이는 그것만 우리 논이에요. 카메라 앞에 있는 것만요? 네. 예, 알았습니다. 자, 앞으로 이 두 여자 이야기 끝내고 또 어떤 영화 계획 중이십니까? 그래서 계획은 제가 부활한 노래 하고 나서 3년간 어떤 그 공백기를 가지면서 굉장히 네. 많은 구성을 했는데 아마 다음 작품은 좀 스타일을 또 다른 심리 드릴러가 될 겁니다. 살인과 성과 살인이 모티브가 된 심리 드릴러. 아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기대해 볼게요. 정말 좋은 작품 만들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뮤지컬 영화라도 할 수 있고 어떤 그 감독의 자서전적인, 보포세라는 감독의 자서전적인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 네. 월드 재즈입니다. 월드 재즈요? 예. 뭐 비디오 제목이 로이 샤이더의 재즈 클럽이라고 나왔는데요. 예, 예, 맞아요. 그렇게 예. 나왔죠. 예, 그 작품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음악을 별로 이렇게 취미로 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재즈 같은 경우는 저는 평소에 별로 이렇게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재즈에 대해서 놀라움을 저는 느꼈거든요. 예, 예. 특히 그 영상과 음악이 결합되니까 그 어떤 느낌이 굉장하구나. 특히 이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장면의 음악과 그 실제 그 주인공이 그 재즈 무대, 완벽한 재즈 무대를 만들고자 하는 그 주인공 이야기거든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죽으면서 어떤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무대예요. 아마 이게 지금 음악이 곧 나오겠지만 그 음악을 하면서 나오는 그 편집이라든가 또 그 아름다움이,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정말 난 너무 음악 영화를 싫어했던 내가 음악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음악이 좋았죠. 자, 그럼 이 올드 재즈의 음악 듣기 전에요. 마지막으로 이 감독님이 저희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하시고 저도 인사를 드리고 끝내야겠네요. 애청자분을 위해서. 예, 뭐 제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좀 너무 큰 상을 받게 돼서 좀 쑥스럽고요.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계기로 인해서 네. 저의 또 후배들이 아 내가 열심히 하면은 인정받을 수 있구나 하는 계기를 만든 게 저로서는 상당히 좀 다행이라 싶고 앞으로 저의 영화라든가 제 영화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영화들을 사랑하시고 좀 직접 보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도 잘 만들 수 있다는 걸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 감독님께도 많은 기대 걸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데제스의 제일 마지막 장면에 나온 곡을 들어보죠. 로이 쉐이더가 직접 노래를 하죠. Bye Bye Love. And here's the reason that he's so free. Here's a loving baby. She's through with me. 영화 All That Jazz 중에서 Bye Bye Love 제일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곡이었습니다. 전민규 학생이 예전에 신청하셨네요. 자, 내가 뽑은 영화 베스트 5.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두 여자 이야기로 신인 감독상을 수상한 이정국 감독님의 그 영화 얘기, 사는 얘기 들어봤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은 여러분이 출연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화 다섯 편을 뽑으셔서 그 한 영화마다 원고지 2매, 2매 분량으로 적으셔서 저희 FM 영화음악 앞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분을 뽑아서 이 시간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연들 많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영화 평도 좋고요. 그 영화와 관련된 추억 얘기도 좋고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영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대구 서구 내장 사동에서 이윤영 씨 신청해 주셨죠. 로이 오비슨이 부른 A Love So Beautiful 영화 은밀한 유혹 중에서 띄워드리면서요.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The